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태양들의 즈음하여 슬로벤스코 주체서상 지지 및 연구협회가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